8. UBS. HubSpot. Undongbojo Kanyangin을 위한 운동 백과사전 HubSpot. 오늘은 벌써 여섯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은 운동의 목적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신체적인 건강함? 만족감이나 뿌듯함 같은 정신적인 이유? 아니면 뭐 좋은 몸을 만들어서 외적으로 뽐내는 것도 하나의 목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운동을 하는 목적과 이유가 모두 다르지만 운동선수들은 좋은 성적과 메달을 위해서도 열심히 훈련받고 운동을 하기도 하죠. 물론 성적과 결과에만 연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많은 선수분들께서는 세계대회나 올림픽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기 위해 언제나 노력하고 계시답니다. 그리고 최근 놀라운 결과로 우리나라 국민들을 모두 기쁘게 해준 선수가 있는데요. 누군지 다들 아시죠? 네, 바로 남자 피겨스케이팅 선수 차준환 선수입니다. 차준환 선수는 지난달 일본에서 열린 피겨스케이팅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싱글 부분에서 은메달을 수상했는데요. 우리나라 피겨 역사상 남자 선수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입상한 것은 차준환 선수가 최초라고 해요. 매년 피겨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차준환 선수가 항상 우리나라 신기록, 우리나라 최초 등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것 같던데 완전 살아있는 전설 그 자체네요. 그래서 오늘 HubSpot는 기쁜 마음으로 피겨스케이팅에 대한 정보를 전부 모아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차준환 선수가 2022년 4대륙 피겨선수권대회의 갈라쇼 음악으로 선택했던 There's Nothing Holding Me Back을 들으시고 바로 피겨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Ready, go! 쇼 멘데스의 There's Nothing Holding Me Back. I wanna follow where she goes. I think about her and she knows it. I wanna let it take control. Cause every time that she gets closer, she pulls me in enough to keep me guessing. Stop and start confessing, confessing, yeah. Oh, I've been shaking, I love it when you go crazy. You take all my inhibitions. Baby, there's nothing holding me back. You take me places that tear up my reputation. Manipulate my decisions. Baby, there's nothing holding me back. There's nothing holding me back. She says that she's never afraid. Just picture everybody naked. She really doesn't like to wait. Not really into hesitation. Pulls me in enough to keep me guessing. Oh, and maybe I should stop and start confessing. Shaking, I love it when you go crazy. You take all my inhibitions. Baby, there's nothing holding me back. You take me places that tear up my reputation. Manipulate my decisions. Baby, there's nothing holding me back. There's nothing holding me back. Lost our minds and we took it way too far. I know we'd be alright. I know we would be alright if you were by my side. And we stumbled in the dark. I know we'd be alright. I know we would be alright. Cause if we lost our minds and we took it way too far, I know we'd be alright. I know we would be alright if you were by my side. And we stumbled in the dark. I know we'd be alright. missions. Baby, there's nothing holding me back. You take me places that tear up my reputation. Manipulate my decisions. Baby, there's nothing holding me back. 피겨 스케이팅은 얼음판 위를 곡선으로 활주하면서 음악에 맞춰 예술적인 연기와 기술을 뽐내는 빙상 스포츠죠. 그런데 초기 피겨 스케이팅은 현대의 피겨 스케이팅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흔히 피겨 스케이팅 하면 아름다운 음악과 그에 맞춰 연기하는 선수, 그리고 화려한 의상들을 떠올리실 텐데요. 기록상 1600년대에 시작된 피겨 스케이팅은 초반에는 매우 기계적이고 딱딱한 스포츠였다고 합니다. 단지 얼음 위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일정한 형태의 도형을 스케이트의 날로 그려내는 것이 주 목적인 스포츠였던 거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피겨 스케이팅에 처음 고안된 것은 그로부터 약 200년이 지나고 나섭니다. 현대 프리스타일 피겨 스케이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잭슨 하인즈가 예술적인 기술들을 피겨에 도입시킨 것이 현대 피겨 스케이팅의 시작인데요. 발레 무용수 출신이었던 그는 1882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스케이팅 모임에서 최초로 1회전 반점프를 선보였고 이후로 다른 사람들도 본격적으로 피겨 무대에서 예술 기술들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음악과 팔과 다리의 우아한 곡선 동작들이 피겨 스케이팅 무대를 한층 더 재미있게 해주는 요소들이죠. 아마 하인즈가 없었더라면 피겨 스케이팅 무대는 조금 심심하고 지루한 무대였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큰 인기를 끌지도 못했을 수도 있겠고요. 앞으로는 피겨 무대를 볼 때 우리에게 새로운 재미를 맛보게 해준 잭슨 하인즈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보는 건 어떨까요? 청하의 롤러코스터. 피겨 스케이팅 무대의 화려한 의상과 기품 있는 동작들은 시선을 끌고 뭔가 우아하고 고상한 스포츠라는 인상을 주죠. 그런데 사실 피겨의 세계는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모든 운동계가 힘든 건 맞지만 특히 피겨는 농구나 축구처럼 실업팀이나 프로리그가 없기 때문에 소득 체계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개인적으로 기업의 지원을 받거나 CF 광고를 찍어야 하죠. 세계 13위이지만 영공은 영원이었다. 전 피겨 선수 광민정 선수의 인터뷰인데요. 김연아 선수와 함께 한때 우리나라 피겨 최고 유망주로 불리던 광민정 선수도 훈련비와 대회 출전을 위해 집도 팔고 차를 팔면서 힘든 선수 생활을 이어나갔다고 밝혔죠. 그럼에도 광민정 선수는 후회는 없다. 정말 목표는 다 이루었다라고 대답하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답니다. 화려함의 이면에는 언제나 어두운 면도 있기 마련이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로 활동했던 선수들까지 이런 어려움을 겪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피겨뿐만 아니라 많은 마이너 스포츠 종목 선수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스포츠계의 발전과 선수들 처우 개선을 위해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헙스포츠도 앞으로는 더 다양하고 생소한 스포츠도 많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너무나 많은 순간과 인연 속에 헤매고 있었던 너와 나 너무나 너무나 MXM의 I'm the one. No more 더 이상 망설이지 마라. 그래 내게 와 아직 어려 우린 영의 왕. 뭐가 두렵겠어 너와 나 baby 원한다면 약속할게 영원까지 till we die. Ay, one and only girl 더는 망설이지 말고 그만 내 손을 잡아. Ay, 너 원하는 girl 이제 더는 못 참겠어. Whoa. 이제 날 내 곁에 계속 붙어있어줘. 아직도 너는 왜 헷갈려해. I want you so, I want you so 느끼고 있겠지만 그냥 내가 먼저 말해줄게. I'm the one. Baby, I gave you the sign. 왜 자꾸 너 못 알아봐. 내 친구들과 너의 친구들도 다 알지. 근데 왜 너 혼자 몰라. I told you I'm the one. Yeah, I'm the one for you. 그 아무도 나만큼 널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 그러니 내게로 와줘. 이제 넌 내 곁에 계속 붙어 있어줘. 아직도 너는 왜 헷갈려해. I want you so, I want you so 느끼고 있겠지. 그냥 내가 먼저 말해줄게. I'm the one. Hey, I'm the one. 너만을 사랑해줄 사람. I'm the one. Yeah, yeah, yeah, yeah. I'm the one. Oh baby, I'm the one. I'm the one. 기다린 그 방황의 끝자락에 널 비추는 밝은 빛이 되고 싶어. I'm the only one for you. You're the only one for me, girl. You already know I want you. I know that you want me too, girl. I'm the only one for you. You're the only one for me, girl. You already know I want you. I know that you want me. 이제 넌 내 곁에 계속 붙어있어줘. 아직도 귀로만 듣지 말고 이제 슬슬 몸을 움직일 차례죠. 오늘은 바로 근처에서 피겨 스케이팅을 체험할 수 있는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학교의 최고 장점은 바로 지하철 2호선이 학교 내부에 있다는 거죠. 이 장점만 이용하면 아주 쉽고 간편하게 스케이팅을 체험하러 갈 수 있답니다. 에지문을 통해서 지하철을 타고 15분 정도만 이동하면 잠실역에 도착하는데요. 바로 잠실역에 롯데월드 아이스링크장이 있답니다. 전문적인 피겨 강습은 아니더라도 친구들과 함께 스케이팅 체험하기에는 안성맞춤인 장소거든요. 또 데이트 명소이기도 하니 연인분들은 함께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장을 조명과 오브제로 예쁘게 꾸며놓아서 분위기도 너무 좋거든요. 아이스링크장 이용도 스케이트와 대여비를 포함해서 2만 원 내외의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데요. 이 정도 거리에서 이렇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즐길 수 있다니 지금 당장이라도 놀러 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강의 일찍 끝나는 요일 있으시면 2호선 타고 꼭 체험하러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드벨벳의 사이코. Psycho. 널 어쩌면 좋을까? 이런 맘은 또 처음이라. Up and down이 좀 심해. 조절이 자꾸 다른 게 하나 확실한 건 I don't play the game. 우리 진짜 별나래. 그냥 내가 너무 좋아해. 넌 그걸 너무 잘 알고 날 착각해. 나도 마찬가지인걸. 우린 참 별나고 이상한 사이야. 서로를 부서지게 부서지게. 그리고 또 껴안아. 그리고 또 껴안아. You got me feeling like a psycho. Psycho. 우리 보고 말해 자꾸 자꾸. 다시 한 불 또 싸우다가도 붙어 다니니 말야. 이해가 안 간대. 경고 따윈 없이 오는 나. I'm a original visual. 우린 원래 이랬어. Yeah. 들었지는 않아. 흥미로워. It's hot. Let me just hot. 어떻게 널 다룰까. 어쩔 줄을 몰라. 너를 달래고 뺏어게 발로 차도 가끔 내게 미소 짓는 너. 어떻게 놓겠어. 모스트 밸류어블 프로그램 MVP. 모스트 밸류어블 프로그램. 가장 재미있는 운동 프로그램을 소개해주는 우리 라디오의 코너인데요. 오늘의 추천 작품은 김연아의 키스 앤 크라이입니다. 2011년에 방송된 리얼리티 프로그램으로 10명의 스타가 피겨스케이팅에 도전하는 내용을 담은 예능인데요. 진지희, 이규혁, 서지석, FX 크리스탈, 아이유 등 다양한 셀럽들이 피겨에 처음 도전하면서 겪는 우여곡절의 유쾌함과 셀럽들이 완성하는 무대의 감동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 추천하는 작품으로 가져와 봤답니다. 그리고 요즘 피겨 왕자님으로 불리는 차준환 선수의 어린 시절 모습도 키스 앤 크라이를 통해 다시 볼 수 있어서 최근 많은 팬분들께서 다시 보기를 시청하고 계시는데요. 언제나 의연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지금의 차준환 선수와는 전혀 반대되는 귀여운 행동들도 나온답니다. 어리광과 나름의 고집이 있는 11살 차준환 선수의 모습이 너무 귀엽기도 하고 이 꼬마 아이가 어느새 이렇게 커서 세계적인 선수가 된 건지 보면서 괜히 뿌듯해지기도 하더라고요. 요즘 차준환 선수의 매력에 빠진 분이라면 다시 보기로 시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루밍. 달라지는 내 미묘한 심리를 알까? 오, 많이 바쁘지 않아. Nothing 나나 잠 들어있지 않아. Insomnia 냐냐. 지금 다른 사람과 함께 있지 않아. 나도 너를 생각 중. 우리야 이번 주는 피겨 스케이팅에 대해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면 어느새 중간고사 기간이잖아요. 우리 차준환 선수만큼은 아니더라도 자신의 분야에서 성장하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열공해보는 거 어떨까요? 여러분이 중간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저는 항상 응원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HBS 라디오는 중간고사 기간 2주 동안 잠시 쉬어가는데요. 저희 라디오가 쉬어가는 동안 헛스포츠와 운동은 까먹고 공부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시험 공부도 꼭 건강 챙기면서 해야 된다고요. 공부한다고 너무 앉아만 계시지는 마시고 중간중간 일어나서 스트레칭도 해주시고 잠깐씩 산책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한 신체와 정신으로 공부해야 공부도 더 잘 되는 거니까요. 그럼 2주 후에 더 재미있는 스포츠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도 챙기시고 중간고사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주 후에 꼭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PD 박주희, 기술의 김태환, 저는 아나운서 지민주였습니다. HUBS